2016년 국제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단이 25일 귀국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철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이 선수단을 마중했습니다. 체육인들과 가족들이 선수,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수들을 태운 버스가 평양국제비행장을 떠나 순안구역 인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시내로 향했습니다. 연못동 입구에서 여자 축구 선수들을 태운 대형 무게차가 출발하자 거리들에는 축하의 꽃물결이 설레었습니다. 령흥 네거리, 개선문거리, 장전 네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에서 수도의 가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그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수들은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올렸습니다.